자, 그러면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지난 시간에 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 그걸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요 낭독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잠깐 다시 복습해 보면요. 아, 여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는데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 우리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으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큰 잔치는 다른 말로 하면 만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손님들을 청해서 먹고 즐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큰 잔치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앞에 차려진 그 식탁, 풍성하게 차려진 그 식탁, 그 음식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구원이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원, 영원한 생명, 또 안식. 우리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잔치의 그 내용은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 영원한 생명. 자, 그러면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보낸 종, 그 종은 누구라고 했죠? 자, 보냄을 받은 종은 바로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자, 그분은 자발적으로 섬기시는 분으로서 그분 스스로 종의 종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아들이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준비된 때는 언제부터였다고 그랬죠? 예, 네, 창세로부터 이 땅을 창조할 때 또 우리 인류를 창조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 대한 그 구원하실 모든 것까지 또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주실 것까지 이미 그때 다 예비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분은 이 땅에 기초가 놓일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다는 것을 또 우리가 봤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아, 여기서 모든 것,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잔치에 필요한 모든 음식은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예,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우리가 그 잔치에 갈 때 도시락 사갖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 있어요. 이 세상에는 입맛이 안 맞아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잔치에 갈 때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인데 먹을 것 걱정 안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예, 더 먹기 위해서 때로는 아침을 굶고 가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잔치에 초대받으면 고민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귀한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우리가 좀, 예, 바로 그거죠. 뭘 입고 가지? 예. 자,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하나? 예, 뭐, 우리 남자들은 그래도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양복을 입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죠.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정장이 너무도 다양해서 우리 여자분들은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우리 남자들은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남자들은 예복하면 그냥 그림이 바로 그려져요. 그런데 여자분들의 예복하면 뭐가 정장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정장이 있습니까? 여자분들도? 예, 있기는 있는데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 미국 대통령을 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 그가 8년 동안 대통령을 했는데 그가 재임 중에 수많은 공식 행사와 또 만찬에 초대를 받고 또 그 연회를 열기도 했죠. 그런데 거의 오바마가 어떤 옷을 입고 왔다 이런 것을 뭐 뉴스에 난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미국 뉴스는 잘 안 보지만은.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뭐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바마는 8년 동안 한 가지 종류의 양복만 입었대요. 그냥 까만 양복. 네. 가끔 넥타이만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것 외에는 항상 검정색 슈트를 입었기 때문에 네. 오바마가 무엇을 입고 오는가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네. 우리도 항상 오바마 하면 기억나는 게 까만 양복 입고 이렇게 나오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그의 부인 미셸 오바마는 어떻습니까? 나타날 때마다 항상 뉴스에 그 미셸은 어떤 옷을 입고 나왔다 그런 말들을 많이 또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죠. 저도 이제 가끔씩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 이제 가족들이 가게 되는데 저희 집사람도 항상 이 잔치에 가게 되면 항상 옷 때문에 걱정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뭘 입고 가지? 그래서 어떨 때는 옷을 고르다가 잔치에 안 가겠다고 그래서 혼자 갔다 오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 입을 옷이 없대요. 참 우리 여자분들은 옷장에 여러 가지 옷들이 걸려 있어도 항상 입을 옷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아마 옷장을 열면 걸려있는 모든 옷들이 쓰레기로 보인다는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집에 옷장에 걸려있는 건 다 쓰레기야. 옷이 아니야. 아무튼 잔치집에 가면 그 입은 옷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있죠.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 우리 그 사람이 어떨 때는 수년 동안 소식도 없이 지냈던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러면 사람을 만나면 먼저 뭘 봅니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뭐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요즘 잘 살구나, 아니면, 어렵겠구나. 그런 것을 판단하게 되죠. 자, 그래서 참으로 이 예복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예복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2장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슷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같은 비유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비유였는지, 아마 좀 다른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10절에요. 그 전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잔치를 뺏으라고 손님들을 청했는데 사람들이 입핑계 저핑계로 오지 않죠. 그래서 임금이 뭐 여기 이야기 보면 화가 나서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종들이 그렇게 데리고 와서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여러분 길거리에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 바로 다 데려왔는데, 뭐 그들이 집에 가서 예복을 갈아입고 왔겠어요? 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복이 그들이 스스로 준비해 온 것이 아니라 이 왕이 잔치를 베풀 때에 모든 손님들을 위해서 왕이 예복을 준비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죠. 자, 왕궁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 왕은 손님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를 정하고 그 옷을 제공합니다. 자, 아무도 그것을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왕실은 그것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그 품격을 왕실의 품격과 조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왕실에서 일체 모든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우리는 이 옷에 대해서 성경의 옷으로 비유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과연 이 옷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옷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킹제임스 성경에는 행실 대신에 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모두 이 옷을 입고 있었다. 이제 이 요한은 그것을 지금 여기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59장 6절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자, 여기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짠 그것으로는 옷을 만들 수가 없다. 뭐 영어에는 웹이라고 그러는데 웹은 거미줄이라는 말도 되고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거미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짠 거미줄로 옷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거미줄로 옷을 만들어 놓으면 희한한 옷이 나오겠죠? 자, 여기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옷은 무엇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예, 행위, 행실.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알 때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외부로 나타나는 말이나 행동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이 뭡니까? 옷이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성경에 비유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옷은 곧 행위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이 옷은 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의는 무엇이죠? 의는 올바른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만들고 예비하신 옷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옳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자, 왕이 직접 만든 그 옷은 왕의 옳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사람이 스스로 만든 옷은 누구의 행위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행위가 되겠죠. 자,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올바른 행위를 하려고 해도, 자, 우리 예수님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올바른 행위를 하려고 해도 우리 본성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잔치상을 베푸실 때 의의 옷도 준비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옷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 이사야서의 걸레와 같다. 아담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이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자기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무화과 잎을 따서 옷을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훌륭한 옷이었나요? 결국 자기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다 말라버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꼭 이 예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우린 당연히 우리 인간 사회에서 잔치에 초대받으면 우리도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복을 입고 갖추고 가죠. 그런데 만일 그 예복을 갖추지 않고 작업복으로 간다면 이건 뭡니까? 그 초청한 사람에게 아주 실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복을 입히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옷이 마음에 든다고 잔치에 안 간다고 우리는 그러는데 하물며 자, 우리의 옷이 변변치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옷은 거룩함의 옷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거룩함을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 가서 즐거워할 수도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기쁘게 대면할 수 있도록 그분은 이 예복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자, 아담도 그랬잖아요. 자기의 그 수치가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없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예복을 예배하시는 겁니다. 자, 이사야 61장에 보면 61장 10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그냥 맨몸에 양복만 입고 가는 거 아니죠? 그 양복 안에 뭘 있습니까? 그 양복을 바치는 그 속에 입을 옷들이 있죠. 자,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겉옷만 입히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입으셨어요?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그 위에다가 무엇으로요?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할 이 의의 옷이 무엇입니까? 자, 옷은 행위라고 우리 아까 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할 의의 옷, 올바른 행위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우리는 거기에 맞는 어떤 물건들 아니면 거기에 대응되는 어떠한 물질들을 찾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없는 물질이 아니라 인격체, 생명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떤 옷을 입으라고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많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바울의 글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우리는 그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자, 그러면 이 선한 행위를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선한 행위라는 말은 누구와 지금 연결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결된 선한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분의 선한 행위 가운데서 그 뒤에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의 행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행위 안에서 걷도록 하는, 그 걷는 것은 우리의 행위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 말한 그 행위는 바로 앞에 말한 선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선한 행위를 하시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우리는 단지 그분의 선한 행위 가운데서 걷도록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준비하셨다고 여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옷으로 옷 입어야 하는데 그 옷은 다시 말하면 행인데, 옳은 행인데 누구의 옳은 행입니까? 그리스도의 선한 행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어디에 갈 때요? 하나님 베푸신 그 잔치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옷을 입어야 하는데 우리의 행위로 옷 입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행위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옷을 입고 그 잔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우리가 그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분의 옷을 입고 행하는 것은, 걷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위로 옷 입는 것이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기 정의를 내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거죠. 자, 바로 이 예수님은 모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고 나면 성경에 기록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에 보면 1장 17절 또 그분께서는 여기 예수님이죠.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자, 이분이 없으면 이 우주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그분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들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주셨는데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예. 자, 우리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21절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여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현재 우리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장래에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 예, 우리 것이라 그랬어요. 예, 뭐 걱정하고 싶으면 열심히 걱정하셔도 돼요. 예? 예. 왜?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예, 장래일, 현재일.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다가도 말아야 돼요. 우리 딱 이 말씀을 읽으면.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장래의 모든 것도 우리 것이긴 한데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걱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걱정하셔야 돼요. 그분이 걱정하시면 진짜 그 걱정하는 바가 다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몸만 상하죠. 도움이 안 돼요. 참. 아, 사실 우리 참 이 육신의 부모들은 이 나이가 들면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들의 말을 안 하죠. 왜요? 걱정하신다고. 사실 말하고 싶겠죠. 그죠? 말하고 도움을 받고 싶지만은 왜 못합니까? 아, 부모님들을 연로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으시고 괜히 이야기하면 걱정만 끼쳐드리니까 안 하죠. 그런데 사실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야기, 누군가에게 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뭘 받고 싶은 거예요? 도움을 받고 싶은 거지. 그런데 이야기를 안 할 때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이야기를 하면 우리 부모들은 살아온 어떤 경험과 연륜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좋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보다 큰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도울 수 있어요. 참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젊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참으로 먼저 믿은 자들을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참으로 좋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이제 좀 마무리를 해봅시다. 여기 오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렇게 이제 초청을 했는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일치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사양했다. 사양했다.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초청은 지금 어떤 초청입니까? 모든 것이 포함된 초청을 받았는데 청함을 받은 자들의 변명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구차하기 짝이 없죠. 그렇죠? 이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 초청을 받았는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못 간다고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나는 가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 자, 이 첫째 사람의 변명이 무엇이죠? 나는 밭을 샀으니, 땅을 샀으니.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을 놓고 서로 매매를 했죠. 사고 팔았습니다. 그렇죠? 야곱과 에서가 서로 사고 팔았어요. 에서는 팔았어요. 그렇죠? 팥죽 한 그릇 팔았는데, 아무튼 그때 팥죽 한 그릇은 에서에게 대단한 거예요. 왜? 지금 죽을 지경이었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그 팥죽 한 그릇은 참으로 에서가 장자권을 줄 만큼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팔았어요. 그런데 에서가 판 그것이 에서가 자기가 보장해 줄 수 있는 내가 장자권을 팔았으니까 그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그 권리가 그에게 있었습니까? 이 장자권을 에서가 자신이 보장할 수 있었냐고요. 자기가 뭔가 동생에게 양도해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죠. 그 권리를 누가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데 자기들끼리 사고 팔았어요. 하늘에서는 뭐 아무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 자, 야곱은 그것을 팥죽 한 그릇으로 좋다고 샀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 참으로 웃기는 일 아닙니까? 권리를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고 말고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아무 권리도 없는 인간들끼리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고 팔았어요.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팔고 또 그렇게 하면 자기 것이 영원히 되는 줄 알고 사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오늘날 인생들이 경려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빨랑 땅 한 조각 때문에 그것도 자기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호주의 집을 론 받아서 사도 그 론을 다 갚았을 때 내가 살아있을지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어서 거기에 간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상속받을 수 있는 자,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초청 아닙니까? 그런데 땅 한 조각 사도 내가 가봐야 되니까 갈 수 없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 참으로 우리가 이것을 매 순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사람은 뭐라고 변명합니까? 소 다섯 개를 샀습니다. 한 개리가 몇 마리입니까? 두 마리입니까? 네. 두 마리면 열 마리고 뭐 다섯 마리면 스물다섯 마리인가요? 모르겠어요. 몇 마리인지. 자, 그것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산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산의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들이 다 그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소 다섯 결이 때문에 그 잔치에 갈 수 없다. 양해해달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변명하죠? 장가 들었으니. 아, 이거는 그래도 좀 변명이 나은 것 같아요. 좀 나은 변명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아내를 얻는 것은 빵이나 소를 얻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고. 좀 앞에 두 사람보다 조금 좀 나은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람의 변명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은 것 같은데 앞에 두 사람의 변명보다 더 못한 변명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사실 앞에 두 사람은 이 잔치에 가려면 비록 작은 거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땅 사놓은 데 가봐야 되는데 이 잔치에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접어놓고 가야 돼요. 소 사는 사람도 그렇죠? 그런데 이 장가 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같이 가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잔치에는 모든 사람이 초청을 받기 때문에 부인도 사실 초청을 받은 거죠. 자기 아내도. 그러니까 사실 이 변명이 되지 않는 거죠. 이 정도의 성취가 되면 이게 인간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한 거죠.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예.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저하게 되는 많은 이유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 내 일시적인 세상의 어떤 이런 이익 때문에, 또 내 사랑하는 어떤 가족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참 성계하지만 좀 자녀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교육을 좀 시켜놓고, 예? 다 염려해서 하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뭘 택합니까? 예.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자비로운 초청을 거절하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택한다. 이 초청에 응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가족이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인데, 사람들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죠. 왜 먹었습니까? 이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먹었죠. 그런데 그걸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갑자기 그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게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그 과일을 먹었냐 그러니까 대답은 간단하죠. 예,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죠? 이 여자가 내한테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나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네.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악한 것이죠.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어디로? 멸망으로 인도하잖아. 자, 그리고 이 초청은 초청이지만 명령입니다. 그 초청이 어떻게 시작되죠? 오라. 오라, 이거는 뭐죠? 명령이죠. 네, 누가복음 14장 17절.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오라. 이게 어떻게 보면 초청은 어떻습니까? 예, 와서 우리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지만은 이 오라는 무엇입니까? 아주 강한 명령이죠. 그렇죠? 자, 왕의 초청을 무시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죠. 옛날 왕이 다스릴 때 왕이 명령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 아무리 중요한 일도 왕이 명령한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나요? 자, 왕명이 떨어지면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멈춰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왕의 어명을 받드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왕명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왕이 명령했다 그러면 뭐 자기의 계획이고 모든 것이 스토리죠. 그렇죠? 제일 우선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당연히 죽음이죠. 멸망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 세상 왕들은 내 명령을 거역했다고 벌로 죽음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내는 초청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내는 이 일은 너무나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분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위급한 일을 닥쳤을 때, 아, 이거 뭐 이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서 이래서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급할 때 뭐라고 그러죠? 고함치소 명령하지. 그 다음 설명은 그 다음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이가 기차가 오는데 기찻길에 놀고 있으면 거기 애한테 그 위험을 설명할 시간이 있습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명령해야죠.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그래서 명령하시는 것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명령은 사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 속에는 바로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이 그 명령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24절, 25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초청과 그분의 명령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능히 그분이 보호하시면 보호를 받는 거 맞습니까? 네, 받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면 진짜 모든 것이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보호하시면 보호받는 거예요. 거침이 없게 하시고, 장애물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어떻게 서게 하신다고요? 영광 앞에, 그분 앞에서 기쁘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모든 보이는 것은 결국은 다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들어있지 않는 모든 보이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은 이것을 빨리 깨우치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실체를 우리가 다 보게 되시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